소란스러 나가보면 너 그 하늘에 미련과 식탁이 차려진 음식 혼자 덮는 반찬 늦은 식사 무기력 경험 외로움 yeah. 날씨 돌아 기분 다운돼 있네 멀쩡한 날이 없어 모든 게 거슬려 왜 함께 있을 때 왜 더 아름답지 못했는지 둘만의 노래를 별가사로 채우는지 잊어버린 달만 어때도 이 흔하고 흔한 이별도 없었겠죠 나 넌 나눠버린 날부터 날 위한 위로는 온전히 내 몫이 되어 별거 아닌 듯 오늘을 살아요